북녘당에서 국동 방송을 듣고 계신 북녘의 동포형제 자매 여러분, 남녘의 성도 여러분, 해외에 계신 한민족 동포형제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국동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의 저는 탈북민 김충선 선교사입니다. 어둠이 아무리 강력해 보이고 대단한 듯 보이지만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는 말씀처럼 진리가 승리하기 마련입니다. 진실과 정직의 힘이 승리하는 이유는 바로 빛이기 때문인데요. 유일한 길은 나부터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따뜻한 힘과 밝은 빛이 마침내 좋은 세상을 만들고 좋은 눈, 좋은 손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것입니다. 바로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2월 6일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오늘 방송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 빛 되신 주 이 찬양 보내드립니다. 한국 예배 인도자 모임이 찬양합니다. 신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 찬양 빛 되신 주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서울 모테트 합창단의 합창으로 빛의 사자들이여의 찬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십시오. 진리 여러분께서는 지금 대한민국 극동방송에서 전해드리고 있는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라디오 방송 함께 듣고 계십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중파 AM 1566kHz, FM 106.9MHz로 제주국동방송과 서울국동방송을 통하여 북녘에 계신 여러분들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신앙 초대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는 북한에서 살다가 탈북하여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대한민국의 조국 통일을 위해서 힘차게 달려나가고 있는 우리 탈북민 크리스찬들을 모시고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순실 집사님께서 나오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는 또 새로운 분을 모셨습니다. 사단법인 자유통일문화원의 원장으로 계시는 이해란 박사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입니다. 우리 박사님께서는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또 그 서대문 교회에 출석하시면서 또 섬기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단법인 자유통일문화원은 어떤 단체인지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말 그대로 뭐 자유와 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에 기반한 통일을 추구하는 어떤 목적을 가진 단체로서 어떤 거기에 이제 문화적인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양한 문화 활동을 통해서 북한의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봉건 왕조 체제와 자유 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의 이 차이점 들을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많이 알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통일이 됐을 때 우리가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의미 있는 일, 통일 조국을 위해서, 통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며 달려가고 있는 우리 이해란 원장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서 살다가 수많은 탈북민들이 이제는 대한민국으로 왔고 3만여 명이나 되는 분들이 대한민국에 정착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분인 것 같아요. 가장 씩씩한 목소리를 내고 바지 입은 사람들보다 어떻게 보면은 바지는 저희가 입었지만 여성들은 바지 많이 입는데 자, 여성이지만 우리 남성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큰 일들을 대한민국에서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북녘 땅에서 살았던 우리 이해란 박사님의 삶은 어떠했을지 궁금하여서, 물론 많이 전해졌어요. 그렇지만 우리 이 박사님께서 좀 힘들다고 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왜냐하면 이 극동방송이 이 코너, 제가 하는 이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코너가 제주국동방송으로 나가게 된 거는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북한 끝자락에서, 백두산 끝자락에서까지 라디오가 들리기 때문에 또 멀리는 하바롭스크, 저 극동 지역까지 들립니다. 그래서 듣고 계신 분들에게 우리 이해란 박사님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알려드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셨는지, 또 하나님을 만나서 무엇이 좋았는지,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함께 나누고자 이렇게 모셨습니다. 아, 제가 뭐 말을 다 해버렸네요. 우리 이 박사님께서 한국으로 오신 지가 이제는 얼마나 되셨어요? 올해 20년이에요. 20년 되셨어요? 네. 네, 내가 이제 그 우리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6.25 때 월남을 하셨기 때문에 아, 저희는 이제 이산가족이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평양에서 살다가 저녁을 먹던 중에 국가보에 비해서 갑자기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를 평양에서 내쫓았잖아요. 아, 그 왜 내쫓은 거예요? 그러니까 출신 성분이 안 좋으니까. 아, 그게 이제 74년도였는데 우리 식구는 저녁을 먹고 있었고, 북한은 원래 어떤 사람에 대해서 체포를 하거나 그 추방을 보낼 때 그렇게 갑자기 아주 평온한 상태에서 그 주변에다가 이제 이미 다 이런 걸 보내가지고 그 집 식구가 다 있냐 그걸 이제 미리 다 정찰을 하고 다 있을 때 이제 구물 던지는 것처럼 탁 해가지고 이제 내쫓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때 저녁을 먹다가 갑자기 국가보위에서 와서 보따리를 싸서 추방을 당하게 됐죠. 네. 이유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6.25 때 월남을 하셨고, 네. 또 뭐, 옛날에 땅도 많고 부자였고. 지주였군요. 예. 난 몰랐는데, 아. 요즘에 그 대주더라고, 북한에서. 아. 그 날 뭐 협박하면서, 예. 이것들의 땅이. 아. 평양에 뭐. 우리가 어쨌든 북한이 밝혀준 데 의하면 5만 8천 평이 있더라고요. 와, 다 찾아야 되겠네요. 오므레 찾아야 될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고 저희 그 할머니, 할아버지는 교인이셨고요. 아. 예, 저희 아버지는 신학교에서 잠깐 공부하신 적이 있고. 그러셨군요. 예, 그래서 이제 뭐 그게 어디까지 밝혀졌는지는 모르지만 저희 그런 연유로 그 추방을 당하게 됐는데 네.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6.25 때 월남을 하셔서 예. 한국에 사시다가 나중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어요. 아, 그 이민 가는 건 자유지 않습니까 또? 한국은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미국에 이민을 가셔서 저희 할머니께서 우리 아버지를 찾기 위해서 연세가 좀 높으셨는데 네. 그 미국 시민권자고 시험을 봐가지고 아. 시민권도 막 따시고 그러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희 할머니 말씀으로는 내가 그 아들 맏아들을 찾기 위해서 47년 동안을 시간시간 기도를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저희 할머니가 저희 그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가 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아멘. 저희들이 그 탈출을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라는 네. 생각을 좀 해요. 왜냐하면 그 탈출 당시, 그러니까 탈북할 당시에 저희 가족이 제가 그때 출산한 지 3개월밖에 그렇죠. 예. 안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100일 금방 네네. 지났을 때고 또 저희 아버지가 그때 혈압이 높으셔가지고 아. 혈압이 그때 200에 180이었, 220에 180이었나 뭐 그래가지고 출혈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아. 예.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많이 아프셨고 또 저희 어머니는 그 당시에 그 눈에 백내장이 왔는데 그게 네. 잘못돼가지고 그 안구 그 안압이 높아져서 출혈을 했어요. 아이고, 그러셨군요. 그래가지고 김만지 병원에 가서 예. 수술을 받았는데 이게 무슨 놈의 병원이 밥을 안 줘가지고 말이에요.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했다 오셨는데 영양실조가 심각하게 오시다 보니까 아. 이게 이 영양이 보충이 안 되니까 그렇죠. 수술했는데 실명. 오히려 수술 한 후 이후에 녹내장이 온 거예요. 아유, 그렇구나. 그래서 한쪽 눈이 뭐 실명된 상태고, 그런 상태였고, 또 뭐, 저희 조카에도 이제 그때, 심한 영양실조가 와가지고 병원에 이제 입원해 있었고, 뭐, 두루 집안에 환자가 너무 많고. 그랬네요. 예, 그래가지고, 거기다 또, 식구들이 다 못 가겠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아, 그렇죠. 그때 당 20년 전에 탈북을 하신다고 하면은 97년도. 그렇죠. 그때잖아요. 아니, 그래가지고 다 무서워서 안 가겠다 그러는데, 아. 이걸 끌고 올 재간이 있나. 그래가지고, 그렇죠. 정말 그, 떠나기 힘들었고, 또 뭐, 사실, 거기가 뭐 기차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전차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는데, 예, 예. 뭐, 가야 되나. 그냥 저는 그때 심정이 솔직히 예. 그냥 우리 할머니가 미국에 사신다 그러니까 돈은 좀 많겠지? 예. 아버니까 그러지도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북한 사람들은 외국에 있는 사람들 다 돈이 많은 줄 알잖아요. 예. 뭐 100달러 정도는 무슨 꼼값인 줄 알고. 예. 근데 실제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 벌기 얼마나 힘든데요. 예. 그런데 이제 할머니가 돈도 우리를 데려가려고 하는 거 보니까 돈이 많은가 보다. 그럼 돈이 엄청 많이 든다는데 그 돈 뭐 한 3분의 1만 그냥 우리 주지. 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 북한에 살고 계시는 분들 대부분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죠. 다 그렇죠. 네. 그냥 돈이나 좀 주지. 우리 보고 힘들게 왜 오라 그러는 거야. 이런 생각 하잖아요. 무서우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 당시에 저는 북한이 금방 망할 것 같더라고요. 예. 안 그랬어요? 그렇죠. 그때 당시 뭐 고난의 군 딱 되면서 김정일이 정권이 막 조금 움실움실하고 했으니까. 아, 그 망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자본주의 되는 거지 뭐.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그때 자본주의가 지금 와서 살아보니까 북한의 자본주의는 사실 자본주의가 아니에요. 아니죠. 그렇죠. 예, 여기 그 대한민국 국민들이 누리고 있는 예. 이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죠.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국가의 배급이 아닌 각자의 장사 활동을 통해서 네. 뭐 먹고 산다는 거는 상당히 고통스러운 과정이기는 해도 약간의 자유가 옛날보다는 주어지니까 그게 더 좋다는 사람들도 꽤 있었어요. 아 그렇죠. 시장경제 해가지고 시장에 나가서 자기 그러니까 자기 일하고 싶을 때 일하면 되고 그렇죠. 먹고 싶을 때 먹으면 되고 네. 뭐 능력이 따라가는 것만큼 먹고 살면 되는데 네. 배급 줄 때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냥 깡내기만 먹어야 되고 그냥 일하기 싫어도 계속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막 뭐 아무리 나가 일해도 무슨 이 변화가 없고 그렇죠. 이런 어떤 갑갑한 마음이 이제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북한이 이제 금방 망하면 자본주의 되지 않겠나 뭐 북한 사람들이 다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뭐 어쨌든 그렇죠. 어쨌든 그 뭐 북한에서 사회주의 지키세 뭐 검은 구름 몰아치고 유혹에 뭐 이렇게 하지만 사회주의는 지킬 수 있는 것인가라는 회의감이 네. 그때 엄청 많았을 때고. 아.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북한은 망할 것이다. 네. 북한이 망하면 자본주의가 되겠지. 그러면 내가 빨리 뭘 하나 찾아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는 발효공학을 대학에서 발효공학을 전공했으니까 아, 예. 그쪽에 있는 술공장을 하나 제가 딱 사가지고 예. 술장사나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아. 와 꿈이 아, 크셨네요. 했었죠. 예. 그게 뭐하러 힘들게 거기까지 가요. 그냥 예. 눈치 보면서 살다가 기회가 될 때 제가 딱 술공장 하나 사는 게 예. 사서 내가 사업가로 그렇죠. 살아가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죠. 아. 그런데 이제 나중에 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미국에 그 살고 있는 저희 고모 네. 딸이 작가인데 그 우리 가족의 그 이야기를 네. 이렇게 펴냈는데 소설로 소설을 쓰셨구나. 네, 그게 아. 이제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아. 됐어요. 예. 그리고 한국에서도 그게 이제 번역이 돼서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아, 그 책을 보니까 이게 너무 너무 무시무시한. 내용이 있어가지고 아. 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아, 그 책에다가 책에 이 박사님의 우리 아버지의 그 청년 시절 내력을 다 적은 거죠. 네, 그러니까 실명으로 아. 그것도 사진까지 아. 붙여가지고. 아유 주여. 근데 우리 아버지가 YMCA 네네. 활동을 하셨고 YMCA 활동을 하시면서 그때 이제 김일성 초기에는 그 기독교인들의 반발이 심한 그렇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김일성 물러가라 이렇게 피켓 들고 막 싸워가지고 아, 뭐 어떤 이런 내용들을 막 적나라하게 막 써가지고 아, 아 우리가 북한에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저는 그때 뭐 심정은 나는 죽더라도 네. 우리 그 태어난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렇죠. 이제 태어난 지 100일 조금 넘었는데 그 아이가 무슨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어른들의 원죄에 의해서 태어난 건데 그러니까. 아니 걔는 태어났다는 죄만으로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 할아버지 과거 때문에. 그것도 야. 그렇죠. 할아버지의 과거 때문에 예. 뭐 그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 일어난 저희도 똑같죠. 그렇죠. 저희도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일어난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월남 사건 뭐 옛날에 부자였다. 나는 그 땅을 한 번도 밟아본 적도 없었는데 그게 이제 우리한테 원죄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의 과거 때문에 결국은 증손자가 되잖아요. 증손자가 정치범 수용소에 가게 될 처지에 그렇죠. 됐으니까 이제는 그렇죠. 우리 탈북을. 우리 아무 잘못이 없죠. 그냥 예. 태어난 집밖에 뭐 있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탈북을 하게 대신 동기가 결국은 고모가 고모 딸이 쓴 책 때문에 책 때문이었어요. 탈북을 하시게 되고 결정적으로는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예. 우리는 그때 식구도 너무 많고 그때 엄청 많이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예, 또 예. 내가 탈북하게 되면 남은 식구들은 어떻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그걸 결심하기 상당히 어려웠는데 그리고 간단한 게 이제 식구들이 다 이렇게 아프고 예. 노약자고 뭐 이러니까 그게 이제 좀 어려운 거였는데. 몇 월에 그러니까 탈북을 하셨어요? 8월 16일 새벽 3시에 탈북을 했어요. 어떻게 탈북하신 분들을 보게 되면은 저도 그렇지만 자기가 넘었던 그 날짜 시간만큼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역사적인 날이잖아요. 그렇죠. 인생의 전환점이라 그래야 되나. 네. 네. 뭐 하여튼간 제가 이때까지 살면서 가장 무서웠던 날 중에 무서웠던 하루죠. 시간 중에 예, 한 시간이었고. 네. 그 하여튼간 저희 그 아이가 그때 100일 조금 지났을 때예요. 그래서 업고 이제 강을 건넜는데 잡힌 거예요. 강에 와서 잡힌 거예요? 네. 중국 쪽에 와서? 아니. 북한에서. 아, 북한에서 주여. 강에 들어서려고 그러는데 아. 이 뒷덜미를 확 잡아채더라고. 아. 그러면서 야, 이 쓰레기 같은 것들로 도망치려고 그러지. 그래서. 아이고. 그래서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 근데 그렇게 무섭더니 집에서 그 압록강까지 나오는데 네. 너무너무 무섭고 식은 땀이 진짜 이 등골로 네. 도랑물처럼 막 괄괄괄괄 흘러내렸는데 그 국경경비대원이 이제 그 제 뒷덜미를 잡는 순간에 세상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아, 희한하네요. 잡히게 되면 부들부들 떨고 이게 정상인데. 아니 그때 그 제가 쥐약을 갖고 왔었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 이제 뭐 사람이 욕심이 많을 때는 막 무섭고 네.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딱 결단하고 나면요 무서운 거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죽자고 달려드는 사람은 이기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못한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뭐 그때 쥐약을 그 다 품고 있었기 때문에 아. 마지막 선택만이 남았기 때문에 뭐 마음이 오히려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살으려고 그렇게 바둥거렸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냥 우리 아이가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강둑에서 잡혀가지고 엄청 매를 맞고 막 뭐 하여튼간 예. 그 새벽 3시 그때니까 막 좀 어두울 때인데 막 뭐 걔네들이 구두발로 차고 막 아. 무슨 막 그 강바닥에서 막 이제 이렇게 이제 예. 하고 있었는데 우리 남동생이 나를 꾹꾹 찌르면서 쥐약을 먹자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런데 이제 제가 그때 무슨 패짱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아직은 쥐약 먹을 때가 아니다. 좀 더 버텨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야, 조금 더 참아. 그랬어요. 예. 그리고 이제 한 조금 하여튼간 좀 한 10분, 5분 뭐 이렇게 이제 있었는데 중국 쪽에서 이제 전 무슨 불빛이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아. 나는 그게 있는 줄을 몰랐어요. 사실. 아. 그게 반짝반짝 하니까 두 명이 우리를 붙잡아 놓고 네. 지금 막 그러다가 한 명이 막 저쪽으로 뛰어가더라고요. 뛰어가더니 뭐라고 뭐라고 하고 와가지고 우리 보고 빨리 건너가려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갑자기 이제 막 건너가라 그러니까 당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국경경비대원들이 막 우리를 막 발로 막 차는 거 빨리 건너가라. 쫓겨나. 덩이 푸름푸름. 그러니까 우리가 좀 조사받고 뭐 그렇죠, 왔다 갔다 그렇죠.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좀 그 날이 밝을 시간이 때잖아요. 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날이 지금 푸름푸름 밝아오니까 얘네들이 급한 거예요. 아. 우리 보고 막 빨리 건너가라고 막 엉덩이를 막 발로 막 차는 거. 예. 그래서 압록강을 건넜죠. 이제 우리 아이는 제가 업고 이제 이렇게 건넜는데 물이 목까지 오니까 그렇죠. 그 아이를 아무리 높이 업어도 이렇게 걔도 이제 그 걷는 다음에 보니까 배에 있는 데까지 다 젖었더라고요. 아. 근데 그날이 8월 16일 설이 올 때잖아요. 설이. 아, 그렇죠. 그 그렇죠. 해는 장마가 아니라 그 해는 가물었어요. 60년 만에 무슨 초음, 봄, 네. 무슨 망가뭄이라나 어쩌나 그래가지고 왜 옥수수 그거 다 이게 수종한 돼가지고 아. 이파리가 다 오그라들어가지고 네. 자르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8월 16일이면 춥잖아요. 그렇죠. 설이 오니까. 우리가 막 이빨이 막 다 이게 들뜩들뜩 막 부딪히는데 우리 아이가 그렇게 매 맞고 우리가 막 그러는데 거기 그렇게 휘둘렸는데 자고 있는 거 있죠. 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은혜죠. 네. 그렇죠. 막 울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게. 글쎄. 그렇죠. 근데 울지도 않고 그렇게 차가운 물속에 들어가서 옷이 다 젖었는데도 그냥 정말 태평스럽게 자고 있는데 내가 그 이사야서를 예. 읽게 되면 우리 그 뭐라 그럽니까? 탈출 과정이. 탈출 그거 같이 느껴져서 아. 눈물 날 때가 많아요. 참 평양에서 살던 분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할아버지께서 지난 김일성 정권 때 아, 있었던 그 일들이 가족 중에 작가가 있어가지고 그 역사를 가족의 역사를 기록하다 보니까 또 그게 또 북한에 알려지게 돼서 결국은 북한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탈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이해란 원장님이셨습니다. 저는 그 아슬아슬하다고 그러잖아요. 북한 말로 말하면 아짜아짜하다 그러죠. 네, 그 강변에서 그렇게 군인들한테 맞으면서도 어떻게 그 쥐약을 먹었으면 목숨이 끝났을 수도 있었을 텐데 조금만 더 기다리자, 참자 이렇게 해가지고 10분, 5분 그 경과를 하면서 결국은 중국 쪽에서 사인이 와서 군인들이 결국은 붙잡았다가 결국은 쫓아버린 거잖아요. 빨리 가라고. 네. 나 그때 너무 웃기는 거예요. 그렇게 탈북을 하셔서 결국은 북한에서의 애틋한 추억이라기보다 가슴 아팠던 일들이 많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결국은 자유를 찾아서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해란 원장님이셨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그렇게 북한에서 탈북하여서 대한민국으로 왔습니다. 우리 이 박사님께서 이제 말씀 중에 우리 아들내미가 그렇게 큰 사건이 있었는데도 평안하게 자고 있더라.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아서 지금은 또 크리스찬으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데 오늘 첫 시간이라 북녘에 계신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그리고 또 2017년 한 해에 격려의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제 쭉 인생을 돌아보고 또 이제 어떤 체제가 전혀 다른 그 대한민국에 와서 이제 살다 보니까 이제 저도 50을 훌쩍 넘어선 예 이제 뭐 네. 중년의 나이가 됐는데요. 그 살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지 않는 것만이 행운으로 가는 길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사실은 그 북한에서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추천을 이제 못 받아가지고 네. 그 우리가 출신 성분이 나쁘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을 포기하려고 이제 농약을 마셨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죽지 못해서 살아났고 또 그 쥐약을 먹고 죽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정말 아슬아슬한 그 순간에 그래도 마지막 그 생애 그 생명의 끝자락을 붙잡고 버틴 결과 예, 여기까지 왔고 그래서 저는 북한에 계시는 우리의 이웃들이었죠. 예, 또 저희 가족들도 계시고요. 우리 북한에 계신 우리 주민들께서 지금 정말 어렵고 하늘이 캄캄하고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 여기서 그 여러분들을 잊지 않고 정말 열심히 싸우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가장 중요하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어느 날인가 여러분들에게도 자유와 민주주의와 또 그 민주주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마음대로 이제 정말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장 경제 체제를 선물로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앙의 자유라.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우리가 김일성, 김정일, 지금은 김정은으로 이어진 3대 세습 정권에서 우상 숭배하며 살았었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 우상 숭배의 자락 안에는 참 많은 것들이 죄악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오늘 이 시간 신앙 초대석을 통하여서 우리 이해란 원장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그 자유민주주의 그 자유 안에 참 자유는 바로 신앙의 자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또 여러분들 찾아뵐 텐데요. 그때까지 원장님 말씀하셨던 그 자유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원장님 감사하고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에서 함께하는 신앙 초대석이었습니다. 자유통일문화원의 이해란 원장님과 함께하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분을 참 좋아하는 게 누나 같기도 하고 또 누나 같기도 하고 한 게 아니라 누나죠. 그리고 또 제게는 또 선배예요. 그리고 크리스찬이시고 너무 그 믿음이 좋고 탈북민들을 위해서 앞장에서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이해란 원장님의 활동이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지경이 넓혀지고 정말 통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리고 북녘당에서 국동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의 그 삶을 변화시키는데 큰 의미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게 또 기도하는 에스더가 될 수 있게 북녘당에서 국동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북녘의 여러분들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이 땅에 3만 명이 다 이해란 원장님처럼 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해란 원장님처럼 사명을 가지고 정말 목숨 걸고 통일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달려나가는 그리스도의 군대들로 일터설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녘의 성도님들과 해외에 계신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어서 탈북민 한옥종 집사님과 제가 함께 찬양한 사명 이 찬양 보내드리겠습니다.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도 따라가 내일 이 시간에는 신웅경 권사의 조선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이사야 11장.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햇순이 나오고 그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난다. 여호와의 영이 그 위에 내린다. 지혜와 슬기를 주는 영, 경륜과 용기를 주는 영, 여호와를 알게 하고 그를 두려워하게 하는 영이 내린다. 그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으로 기쁨을 삼아 겉만 보고 재판하지 않고 말만 듣고 시비를 가리지 않으리라. 가난한 자들의 재판을 정당하게 해주고 흙에 묻혀 사는 천민의 시비를 바로 가려주리라. 그의 말은 몽치가 되어 잔인한 자를 치고 그의 입김은 무도한 자를 죽이리라. 그는 정의로 허리를 동이고 성실로 띠를 띠리라. 늑대가 새끼 양과 어울리고 표범이 수염소와 함께 뒹굴며 새끼 사자와 송아지가 함께 풀을 뜯으리니 어린아이가 그들을 몰고 다니리라. 암소와 곰이 친구가 되어 그 새끼들이 함께 뒹굴고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으리라. 젖먹이가 살모사의 굴에서 장난하고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겁없이 손을 넣으리라. 나의 거룩한 산 어디를 가나 서로 해치거나 죽이는 일이 다시는 없으리라. 바다의 물이 넘실거리듯 땅에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차고 넘치리라. 그날 이새의 뿌리에서 돋아난 새싹은 만민이 쳐다볼 깃발이 되리라. 모든 민족이 그에게 찾아들고 그가 있는 곳에 영광이 빛나리라. 그날 주께서 다시 손을 드시어 그의 남은 백성을 되찾아 오시리라. 아수르, 애굽, 바드로스, 에티오피아, 엘람, 바벨론, 하맛과 바다에 있는 여러 섬에서 되찾아 오시리라. 여호와께서 모든 민족을 향하여 깃발을 드시고 이스라엘에서 흩어진 자들까지도 불러들이시며 유대에서 쫓겨난 자들을 땅의 구석구석에서 모으시리라. 에브라임은 질투를 버리고 유대는 적개심을 끊으리니 에브라임은 유대를 질투하지 않고 유대는 에브라임을 원수로 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함께 서쪽 블레셋 언덕을 덮치고 동쪽에 사는 사람들을 약탈하리라. 에돔과 모압은 그들의 손에 휘어잡히고 암몬 백성들은 굴복하리라. 여호와께서 열풍을 일으켜 애굽 바다의 물목을 말리시고 손으로 유브라데스 강을 쳐 일곱 줄기로 가르시어 신을 신은 채 건너오게 하시리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오던 때처럼 아수르에서 살아남은 당신의 백성이 돌아올 큰 길이 트이리라. 신흥경 권사의 조선어 성경 낭독을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김경훈이 찬양합니다. 돌아오. 은혜의 시간 보내십시오. 변치 않는 그 예기적 그 사랑은 우리를 만드신 이유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아 하시네. 그리고 이 남녘 땅에서 지구촌 방방곡곡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극동방송을 듣고 계신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지구촌 방방곡곡으로 전해지고 또 우리의 행함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으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자기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은혜가 임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북한 영화 중에 민족과 운명 최덕신 편에서 차홍기가 최덕신을 찾아와 돌아온 탕자 그림을 보여주는 그 장면이 북녘당 여러분들은 생각나실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 그림은 성경에서 나오는 그림입니다.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을 때 맨발로 달려나와 그 아들을 감싸 안고 잔치를 베풀었던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아갔다 할지라도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이 순간 여러분이 국가보위부의 보위원이든 인민보안소의 보안원이든 조선인민군 군인이든 이민경비대의 군인이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크신 은혜가 임함을 명심하시고 이 시각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2월 6일 월요일 방송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는 탈북민 김충성 선교사였습니다. 저는 끝 찬양 보내드리고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오늘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떨려 떨려 떨려